이거 인트로 다시 이거 계속 쓸 거니까 듣는 당 네가 하는 거야. 우울하게 할 거야. 왜? 왜? 꼭 한 번은 말을 안 들어요. 그렇구나. 야, 요새 제가 나 때려. 진짜?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막 이런데 막 이러고 말하고 있는데 막 조용히 하라고 막 이러면서 드디어 이제 폭력성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방송하자. 아, 방송하자. 우리 시간 많이 잡아먹었다. 자, 하이 큐.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딴지 종편 및 여러 팟캐스트를 청취하고 소개하고 물고 뜯고 씻고 삼키는 팟캐스트! 듣는 당! 별로야. 네. 아 그럼 마음에 드는 버전으로 해. 앞에 걸로 해 그럼. 아니 마음대로 해. 아 왜 별로야. 저는 진행을 맡은 테드고요. DK 의원은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나머지 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가. 스스로 내려오면 좋은데 안 내려오면 내려올 때까지 단계 내려야죠. 끝까지 단계 내리고 싶은 아브락입니다. 테드야 빨리 내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아니 바지. 자크 내리고 있어요. 내가 이 말 할 줄 알았어. 자 끝. 진짜? 이 끝이야? 가로 열고 무슨 드립을 치든 마지막에는 민경춘입니다로 말해줘. 지문을 잊지 말란 말이야. 보십시오. 이게 팟캐스트계의 최순실 빨간펜 테드님이 이렇게 내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문으로 다 지시를 해? 아니 멘트하고 자기 닉네임을 말하라고 쓴 거야. 가로 열고 무슨 드립을 치든 마지막에는 민경춘입니다로 말해줘. 가로 닫고 내압입니다 여러분. 저는 닉네임 얘기하라고 한 게 내압이야. 훈민정필 글씨교정 전문 클리닉을 우선 사업으로 정하고 푸시를 했지만 이도저도 아니게 되어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오늘 이 순간 파케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좌병자 어디 갔어? 언니가 없잖아. 민경춘입니다. 내압에 이렇게 따르는 모습 마음 아프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닉네임 두드려줘야 되겠다. 제가 참여한 마지막 녹음 때는 7명에서 복작됐는데 의자가 모자랐는데 흥한 느낌 지울 수 없어 잠시 껴들었습니다. 디케이 돌아오라! 이치 왔어! 오랜만입니다. 청취자분들 깨고 야 나 소개하잖아! 마이치크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말로만 반갑지 너. 또 술 먹었지 또. 아유. 아, 너무 좋아. 청취자분들 깨고 돌아온 탕아 이치라고 합니다. 자 디케이 나와라 뿅! 안녕하세요. 왔어. 스카이프야? 돌아오라고 해서 잠시 소환된 배려의 아이콘 DK입니다. 야 포탈 닫아. 뭐 문제는 없는 이만 배려한다는 것이겠죠. 예. DK를 2시간 전에 섭외해왔습니다. 네. 아 DK 반갑습니다. 아 저도 와.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봤어요. 오랜만입니다. 따지자 보면은 이치를 더 오랜만에 봤겠네. 그런가? 그렇죠. 이치를 5개월 만에 본 거지. 그러네. 여름에 봤는데. 어머 어머 어머. 자 그러면은 만남의 광장 시간입니다. 아 근황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예전에 읽었던 소설 속에서 정말 슬픈 일은 사실 뉴스에서 나온다는 말이 나오는데 네, 거기는 배경음악과 극적 효과만 없을 뿐이죠. 정말 지난 몇 주에 대한민국은 매일매일이 격세지변이고 뉴스가 블록버스터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오죽하면은 치맥으로 야구 대신 뉴스룸을 봐야 된다고 할 정도니까 거의 뭐 9.0급 정치 지진이 매일 씨 발 오죽하면은 오죽하면은 담배에 붙은 세금으로 복채 내기 싫으니까 담배를 끊자는 그런 짤방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번에 제목은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입니다. 술 사 먹집니다. 아닌데 옷 사입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근황 좀 풀어봅시다. 뭐 저도 똑같아요. 뭐 다른 데가 다 덮여있는 것처럼 저도 뭐 드라마 보는 재미로 살죠. 요즘에 손석희 채널에서 하는 1일 드라마가 제일 재밌잖아요. 그 다음이 도저히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돼. 내일 되면 어떤 일이 또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이 막 터져 있고 대박이야. 결말이 정말 기대되는데 걱정되는 건 이게 악역이 선역이 되거나 아니면 그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이런 반전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요거 볼 때 그냥 보면 재미가 없고 이 드라마는 텔레그램 단톡방이나 아니면 딴 게 자유 게시판에서 같이 키보드 질하면서 보면은 몇 배나 더 재밌습니다. 거의 야구 보듯이 막. 6969배. 6969배 정도 재밌으니까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그렇게 하고 놀고 그렇게 한 달을 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브라기였습니다. 네. 민경춘입니다. 저는 추워지면 옷 사입습니다. 술 안 먹습니다. 죽어요. 점점 늘어나는 제 주변에 강남 주변에 임대 딱지를 보면서 그 비싼 임대료를 내는 강남대로 한복판에 1인 9,900원 고기 뷔페 같은 저렴한 음식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니까 98년도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학원도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아, 혹시 학원에 딴지에서 듣고 왔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죠? 개뿔 시간 없어요. 그래서 더 안 오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엄크씨, UMC 덕분에 또 엄청 좋게 됐습니다. 그아이실 요파씨 콜라보 콘서트 예매 실패했어요. 오늘 방송에서 사과하던데. 야, 정말 이런데요. 막 그냥 서버가 터지더라고요. 60만 클릭이었대요. 그게. 그래서 얼마나 큰 데서 하나 찾아봤더니 송파구 DNG홀 찾아보니까 500석이에요. 오, 되게 넓은 그때 넓은 벙커에서 했을 때도 500명 넘게 왔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장소 500석이 안 되는데. 그래도 막 그때 끼어가지고 그냥 계단까지 해가지고 진짜 엄청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안에 무슨 지파일도 아니고 뭐? 지파일 압축 파일. RAR 농축액 기스. 그거 일주일 안 치면 나오는 거. 검붉은 그 검티티한 곳에서 나오는. 나 또 못 알아들었어. 일주일 안 치면 농축. 알았어. 네, 송파구에서 PK CR 분 모십니다. 레이드 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수입이 대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춘이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바랄게요. 네. 우리 이친 5개월 동안에 근황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친이 말하기 또 냅둬 줘. 술 먹었어. 술 먹었어 또. 땡. 별건 없고 그냥 뭐 여기 안 나오는 동안 맨날 똑같이 먹고 자고 늙어가고 있었고. 다치고. 어? 다치고 그렇지. 맨날 넘어지고 다치고 깨지고. 먹고 자고 다치고 멍들고. 오늘 저번에 벤치에서 일어나다가 혼자 멍들어가지고. 이치 페북 사진을 보면은 오원전신에 다치고 멍들고 긁힌 사진만 있어. 아 근데 그날 내가 다친 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다칠 수가 있나 이러면서. 어쨌든 7월경부터는 새로운 취미생활을 시작했고요. 뭐 그 부분은 좀 이따 밝혀질 것 같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안 바뀔 건데. 아 진짜? 오케이. 그냥 요새 보면 역사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 기분이 드는 매일매일이라 기왕 이렇게 된 거 더 극적인 흐름을 기대하게 되는 마음이 계속 있어요. 이 소설의 마지막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끝나길 바랄 뿐이다. 관세무사. 오늘 나는 하야 발표 나오면 진짜 그러길 원했는데 오늘은 아직 아니었어. 안 나오네. 맞아. 그 오유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 막 흥하는 글이 떴을 때 아 실시간으로 내가 여기 탑승하다니. 지금은 역사 현장에 실시간 탑승하고 있습니다. DK입니다. 요새 혼란스럽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가지고 골방에 쭈그려서 미드하고 영어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안 받아도 보지 않아요? 그렇죠. 정답이네. 자기 생활 영리하고 있었네. 아까 뭐 그렇긴 한데 더 많이 보고 있죠 지금. 원래보다. 그래서 뭐 닥터 스트레인지, 제이슨 본, 아수라. 예, 꼭 집에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리 말해주죠. 극장에서 봐야지. 닥터 스트레인지 지금 극장에 걸려 있는데. 닥터 스트레인지는 IMAX로 보세요. 그러다 토하려고. 아 근데 너 닥터 스트레인지 나쁘지 않았는데. 난 2D로 봤는데. 2D로 봐도 힘들던데. 나는. 나도 2D로 봤는데. 아, 내가 이걸 왜 3D로 보고 싶었을까 막 그 생각했는데. 마이맥스 특화 영화라 그러던데. 정말 좋았어. DK는 집에서 보라고 했으니까 난 집에서 볼래. 그러니까 닥터 그러니까 지금 제이슨 본하고 아수라는 확실히 집에서 보면 되는데 닥터 스트레인지는 아직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내가 욕을 안 먹으려면 집에서 보라고. 아 욕 먹긴 싫어서 또. 네. 아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어서 근황이 더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네. 완전체야. 네, 진짜 완전체 된 거. 밤토라빠만 제일 더울 때 만나서 지금 추워질 때 밤토리만 데려오면 나와야지. 지금은 잠바 입고서 녹음하고 있는데. 뭐. 맞아. 맞아 맞아. 밤토리 밤토라빠는 필요 없고 밤토리만 데려오면 돼. 아, 밤토리 밤토라빠는 버려. 자, 근황 잘 들었습니다. 그 이번에 또 굉장히 많은 후기를 후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럼 사이즈 후기가 후기 전문. 이거 후기는 후기 전문가한테 맡기자. 후기 전문가 누구야? 빨아준 사람이죠. 아, 그래. 우리 네. DK님이 후기 한번 읽어주세요. 네, 다시 돌아온 배려의 아이콘. 빨아주기 아이콘. 후기 들어갑니다. 서커, can you dig it, 서커. 자, 먼저 독하게님. 혹시 더 이상 안 하시라 했는데 짜잔하고 나타나셔서 반가웠어요. 아, 지난번에 너무 텀이 길어가지고. 세상에나 협찬까지 들어오다니. 협찬해 주신 꽃씨 작곡 사장님은 잘 읽어내요. 꽃씨 꽃씨 이 사장님은 목소리도 좋으시고 맞아. 말씀도 잘하시고 맞아요. 또 사장님도 깜짝 출연하신 나누나님도 다들 재치며 목소리며 멋져서 즐겁게 들었다고 하시네요. 나누나님의 깜찍함과 재기발랄함이 더해지니 방송이 참 활기찼다고 나도 하셨습니다. 이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망고 아 나누나님 친친 나누나 아, 진짜 재밌어. 분위기가 나누나. 확 달라지더라고. 아, 진짜 나누나님 만나고 싶었는데 트위터 들어가봐요. 항상 있어. 그리고 이제 2부의 죽돌사마 아부나이 쉬면서 죽돌사마의 우왕하는 감탄사 못 들어주셔가지고 아쉬우셨는데 다시 들으니 어찌나 반갑던지. 아브랄님이 술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가열차게 인터뷰 밀어 붙여주셔서 더 재밌다고 하셨어요. 소주 두 병 사와야 되나 오늘도. 이 호탕한 웃음만으로도 고마운데 점점 과감함도 업그레이드 되시는 것 같다고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또 민경춘님은 민경춘입니다. 이 지역 저번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대자뷰인데 죽돌님이 저보고 자꾸 민경춘님이라고 해가지고 안 돼요. 예, 또 민경춘님에 대해서는 또 경춘 자 키읔 발음해봅시다. 키읔 민경춘님에 네. 대해서는 딴지 탈퇴하신 거 보고 걱정했는데 건전한 재치를 뽐내시니 더 재미있게 잘 들을 수 있었다고 하시네요. 와, 다시 가입했어요. 내가 건전한 얼마 못 갔어? 건전한 게 아니고 건재한 재치였습니다. 건전합니다 제가. 뭐가 건전해 제가? 건전하지 이 정도면 태도에 비하면. 아, 나 오랜만에 오니까 소금이. 거기에다가 이제 DK니까지 네 분이서 다 함께 테드님 땀 삐질삐질나게 오늘도 땀 흘렸어요. 아~ 해주셨으면 참 좋았는데 그거 재밌겠다. 그게 어? 좀 아쉽다고 하셨네요. 와, 이 마지막 줄 봐. 예언이다 예언. 다음에는 예언하시면. 다음에는 다 같이 완전체를 뭉치시길 바라며 파트 땅 파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완전체가 됐습니다. 드림 어게인. 라임님 후기는 이치가 읽어줘요. 우리 또 맞아. 사랑하는 나임님. 죽돌님 닉네임의 유래 딴지 입사 동기 나노나님과의 썸. 인터뷰에서 니혼고를 듣지 않음에도 삐리릭 삐리릭이 북극 무흣하다는 건 짐작하셨고 라좌명에서 좌파명이야 낯선 PD님과 죽돌님 진행의 합이 환상적이어서 시즌2에서도 암튼 수튼 계속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암튼 수튼. 지난번에 나도 감탄했어 듣고선. 탱추님의 역대 최고 드립. 하지만 두 번은 노노. 중성화했습니다. 그리고 탱추님의 요파씨 41화 소개? 이렇게 읽어야 되나? 빵 터진 엉크씨 더하기 두리뭉실한 공던지미님의 한나라 요파씨 소개에 귀가 쫑긋했고 파워 투 더 피플이 그리우신 분들은 서부간선을 여행하는 키치하이커를 강추합니다. 엄크 씨와 공던지미님만큼이나 음악을 사랑하는 두 분이 세 곡씩 가져와. 나 이 얘기 계속 읽어야 돼? 네. 아이,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면서 들려주시는데 저작권 그딴 거 무시하시고 듣고 싶은 만큼 들려주시는 패기도 멋지고 라이브 기타 연주도 겁내 분위기 있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청취, 구독, 별점, 댓글도 하셨다네요. 보현의 가족 이론을 인용함에도 이렇게 지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것도 캥추님만의 재주인 것 같네요. 뭔 얘기인가 했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DK님의 부재가 크게 느껴지네요. 물렇죠. 그렇죠. DK가 부재하면 라임님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사랑으로 가득 차신 분이에요. 자, 라임님 사랑입니다. 다크커밍 오셨어. 너 독학임님만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이제 양쪽으로 다 타야 되네. 아직은 독학임님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지요. 예. 미안합니다.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자, 다음은 떼미셔님. 방송이 완전 안정화에 접었는 듯해요. 처음과 비교하면 모든 출연진이 편안하게 방송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진행을 하시는 테드님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참여자들 때문에 자꾸 오디오 겹친다, 적당히 끼어들어라, 고만 좀 해라, 이렇게 중심을 잡으려는 그 빡침이 보이는 듯해서 키득키득하게 된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자들 다들 툭툭 튀고 테드님 난감해하며 방송 진행하려는 그것 자체를 방송 컨셉으로 계속해도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자비심이 없는 분이네. 자비심이 테드는 당하는 게 재미야. 어, 그치? 데미션님은 혼돈을 즐기시는 것 같아. 그리고 다들 적당히 알아서 들어오고 빠지고 주고받고 이렇게 되면 뭔가 심심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오디오를 겹쳐야 돼. 겹쳐? 편집하기 힘들게. 맞아. 좆대 봐라. 진짜 토 나와. 편집할 때. 아, 그래서 더불어 나노나님 너무 재미지셨고 아직도 맴도는 이 삐 말코 삐 말코 삐 이 소리 너무 좋으시다고 하셨고요. 죽돌림 할아버님이 그런 분인 줄은 처음 알으셨다네요. 예, 그래서 죽돌림은 딴지 초기에 들어와서 적당히 농치고 있다가 부편집 짱님까지 왔다? 이거 맞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야, 네. 오늘은 소파 안 사고 컴퓨터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어, 오늘 근무했나요, 그분? 어, 계셔야지. 네, 있어요. 있을걸요? 일을 했네요. 아, 오, 처음 오셨네요, 게시판에. 흑하민킹주님이 어, 누구야? 잘 어, 들었다고 후기 남기면 상품 준다고 하시더군요. 맞아요, 드릴게요. 자, 다음. 아, 뭐가 지나갔고요. 어, 우리들의 회사 사용법에서 요다님, 예, 요다님이 댓글 남겨주셨어요. 어, 자신하고 연관 있는 몇몇 팟캐스트 진행자분들하고 했던 이벤트가 있었는데 상호 연대에 기반해서 콜라보 방송 한번 하시는 거 어떠냐고 질문해 주셨어요. 파트당 진행자분들하고 자기까지 합해가지고 딴지네 다른 방송 진행자 한 명 정도 더 모아서 방송을 한 120분 분량으로 뜬 다음에 40분 정도씩 편집을 해서 1편은 파트당에 올리고 2편은 우리들의 회사 사용법에 올리고 3편은 다른 팟캐스트에 올려가지고 동일한 제목으로 정해진 시간에 각 팟캐스트에서 1, 2, 3편을 올리는 게 어떠냐고 해주셨어요. 전에도 해보신 적이 있나 봐요.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고 하시는데 그럼 왜 안 하는 거야? 그럼 왜 제안하는 거야? 재미는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대신 참여한 팟캐스트가 연대하는 거 정도. 예, 그래서 내부에서 논의해보고 의견 달라고 해주셨어요. 네,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기획이 일단 가볍진 않아서 좀 고민이 많이 돼요. 우리 논의 없고요. 테드가 하라면 우린 다 해요. 맞아요. 팟캐스트계의 최순실 독재자. 저희는 마리오네트입니다. 우리는 하라면 다 해. 하라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모두 나 약점을 나갔잖아. 잡히고 있어요. 어, 그지. 뭐가요? 맞아. 꼴비 싫어가지고. 그지. 맞아 맞아. 아, 그래서 나간 거라고? 그래서? 어, 내 귀에 잘못 들었나? 한 명씩 안 나오는 이유가 그게. 그러니까 맞아 맞아. 우리가 다 약점을 하나씩 잡히고 있어. 어, 어, 정수리를 당수로 세게 내리치고 싶다. 오늘 또 드릴을 갖고 왔어요. 뭘 심으려고. 너희 싫어. 이 드릴의 정체는 게시판에 파트당 게시판에 올라가도록 네, 올려놓겠습니다. 왜 드릴을 갖고 왔는지. 그리고 여기 개발순회님이 쓰신 거는 후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가, 넣어놨어. 주사나 사이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대마시안.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후기면서 이제 좀 정보 전달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여기에 파트당 네.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무슨 후기야. 아니 파트당에 와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 파트당에서만 썼어. 그렇지. 딴 데서는 아무데도 안 쓴 글을 여기다 쓰긴 했지. 아니 우리는 개발순회님 글을 읽어줘도 좋다고 나는 생각하는 게 네. 예, 그분하고는 협력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아, 네. 예. 그렇죠. 네. 정리해주세요. 짧게 이거 맞아, 조금 맞아. 줄여서 읽어주세요. 이 대마시안이라는 이 팟캐스트 유튜브 콘텐츠를 제공하는 네. 제작 매니지먼트사를 개발순회님이 만드셨어요. 네, 줄여서 MCN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예, 그렇죠. 그래서 어, 지금 다양한 플랫폼으로 크리에이터들하고 청취자들이 소통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마사오, 미노루 뭐. 어, 지금 2017년 상반기에 각종 대형 장치와 세트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동시 제작할 수 있게도 도와드리고 그래서 경기도에 이 크리에이터 센터를 오픈을 하신대요. 그래서 앞으로 2017년 상반기까지 총 20개의 팟캐스트와 유튜브 프로그램이 런칭될 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개발순회원께 드리는 말씀은 지금 테드를 안 불러줘서 테드가 지금 삐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왜 나는? 이러더라고요. 왜 나는 안 불러? 말. 테드가 편집 노가다부터 짐도 잘 들고 다니고 드릴 길도 잘하고 돈 부려먹을 때가 많아요. 배트맨이에요? 아니, 아니고요. 개발순애옹이 지금 이 방송을 들을 일은 없지만 저 스튜디오 지낸다고 해서 저는 약간 혹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촬영 스튜디오를 제가 쓸 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얘기라도 한번 해보려고요. 그때 우리가 방송에서 이걸 홍보했다는 꼭 얘기하란 말이에요. 아, 네? 대마시아는 수상한 사이트지만 잘 알아보고 접근해 보세요. 수상한 사이트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배왕이 운영하니까. 네, 다음은 팟빵에 남긴 후기입니다. 파란탈 심장님이 후기 남기면 사은품 주신다고 해서 사은품은 거부하겠습니다. 왜 거부해? 이상한 사람이네. 아, 그러면 민혁준님한테 두 개 드리면 되겠네요. 파타심님이 요즘에 와 진짜 후기 정말 많이 달고 여기저기에. 파란탈 심장님 게시판에 글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이제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회사 사용법을 왜 뭐라고 해야 되죠? 비추했느냐? 아, 우리가 소개를 하면은 망한다고 하니까 내가 소개를 했잖아. 그런 거야? 어. 안 돼. 우리가 소개하면 다 망해. 안 돼. 아브나인이 온 거 지금 못 낳는다고 오늘 방송을 하잖아. 서부간선도로가 무너진다. 백수들아도 문 닫았잖아. 소개했는데. 문 닫은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들의 회사 사용법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 아, 망하지 않을 해주셨어요. 거야. 오래 가야 돼. 예, 그리고 이노베이터님. 와, 새해피다. 나노나님 걍 합류하세요. 야,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 나도 추천. 추천. 추천. 이노베이터님. 왜, 가만인데 왜? 감기 키우고 있죠? 야, 왜 다 네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냐? 내가 연출 제작 다 하니까. 그러면 저러니까 저 사람을... 씹히는 거야. 어? 저러니까 씹히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아, 진짜. 딴짓하면서. 계속 자기 지금 문자 보고 있어. 태도가 좋지 않아. 맞아. 아니, 나는 또, 지금 또 바람질이야. 뒤에, 응? 뒤에 붙일 그 밤토리 음원 지금 봐. 아직 핑계 많고. 야동을 음성만 듣는다고요? 경찰아, 바지 내려. 벗고 있는데 어떻게 내려요? 쳐. 안 돼요. 안 돼도 괜찮아요. 이치 오랜만에 왔는데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좋아하는데? 하나 괜찮은데? 하나 괜찮은데? 자를까? 아니. 자르고 우리 이렇게 떼시다. 자, 마지막. 돈만 주면 되는데. 마지막이, 마지막 겹치자. 야, 마지막 리뷰! 아이고, 좀 갑시다. 자, 사내 대주부님께서는 우리들의 회사 사용법과 회사팟 코발트 블루 소개 감사드린다고 하셨어요. 팟캐스트 홍수 속에 팟캐스트 듣는 당은 정말 좋은 방송이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워커홀릭님 진짜 다 들어주셔서. 네, 그래서 이번 주 꽃이 작곡 당첨자는 세 분을 일단 선정을 했는데 라인님, 떼미션님, 파란탈 심장님 중에서 태기를 해야 되는데 경춘이 뺐어. 세 분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은 받아서 저한테 주시면 돼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꽃이 작곡 당첨자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절대 권력이니까. 아니야, 이건 내가 했으니까 내가 정해야지. 맞아. 읽기만 한 거야, 읽기만. 아, 그러면 DK가 한번 골라. 저는 그래. 이번에 파란탈 심장님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파타심님 요즘에 게시판에서 활동을 엄청 많이 해주세요. 추천도 진짜. 많이 해주시고 해서. 그럼 다음에 한 분은 이치가 골라. 내가 뭘 골라야 돼? 태길이라고 써 있으니까 셋 중에 하나만 하는 거 아니야? 아, 두 분을 드리거든. 매주 두 개씩이잖아. 아, 얘 너 야. 나 했을 때 이런 거 없었는데. 한 분 더. 그러면 저는 떼미션님. 떼미션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는 라임님을 드리겠습니다. 뭐야, 세 개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세 개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번 주에 한 분밖에 못 들었거든요. 맞아, 한 개 남았지. 그래서 세 개 달라고 한번 떼서 보겠습니다. 왜 고민시킨 거야 지금? 그냥 재미로 한번 얘기해봤어. 이상해. 얘가 좀 꼬였어. 그니까. 어쨌든 났어 아주 지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오늘 당첨되신 분들은 파트단 게시판에 이메일 보내주시고 주소 연락처 아이디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네, 그 이메일이 그 공지사항에도 올려놨는데 ddanpod 딴팟 네, 거기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락처, 성함, 주소, 혈액형, 통장 잔고, 건강 상태, 키, 몸무게, 발 사이즈. 네, 뭐요? 발 사이즈. 아, 발 사이즈. 뭐라 들은 거야? 눈남막이 진짜. 아니, 뭐라 그러지? 몸 사이즈라고 들었나 봐. 몸 사이즈. 마사온의 집은 오늘도 식탁이 시끄럽습니다. 나 밥 안 먹을 거야. 이놈의 시키. 밥 안 먹고 맨날 햄버거랑 피자만 먹어서 돼지 같다고 츠보미가 너 싫대. 싫어 밥 안 먹어. 이 츠보미 오래지려나. 츠보미네 집 식탁은 오늘도 오순도순 합니다. 아빠가 해준 밥을 먹으면 뱃속에서 꽃이 필 것 같아요. 그래? 에휴, 애들 밥 먹이기 너무 힘들어요. 옆집 만순에는 애가 잡곡밥 먹고 반에서 1등도 하고 키도 쑥쑥 큰다는디 싫다고 해도 이따가 마트에서 잡곡이나 사서 억지로 먹여봐야겠어요. 잠깐! 이것저것 섞여있는 마트 잡곡 여러가지 많이만 섞어 먹으면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하고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대 체육동영상학과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3-4가지 잡곡을 쌀과 4:1 비율로 섞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전문가의 말이니 믿어도 되겠죠. 킬로그램에 25,000원, 한 가마니에 200만원이나 하는 홍국쌀이 포함된 앰프드 꽃씨 잡곡. 밥 위엔 꽃씨를, 어머니 얼굴엔 웃음꽃을. 그럼 아빠 꽃은? 꽃씨 잡곡. 뭐야? 야, 무슨 씨 먹으면 어떡해? 그게 뭐야? 이쁘자, 꽃씨 잡곡? 야, 그러면 뭐? 아, 꽃씨, 꽃씨 잡곡 이러냐? 이럴 수 없잖아. 꽃씨 잡곡,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고맙게 저 사은품 협찬을 해주실 건데 그 밤톨 아빠가 녹음해준 그 꽃씨 잡곡 그 밤톨이가 녹음해준 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애기가? 애기가. 밤톨아, 밤톨아, 밤톨아, 우리 딸 꽃씨 잡곡 좋아요? 꽃씨 잡곡 좋아요? 꽃씨 잡곡. 꽃씨 잡곡. 꽃씨 잡곡. 힘들어. 꽃씨 잡곡. 꽃씨 잡곡. 어이구 저러네. 꽃씨 잡곡. 이건요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 수백 번을 시켜주고 갔는데 왜 아동학대를 해? 이렇게 발음도 어려운 거를. 아 근데 이쁘다. 이쁘다. 꽃씨 잡곡 뭐 최근에 다 드셨죠 이제? 아 나 또 주문했잖아. 아 주문했어요? 아 주문했는데 알아본 거야. 사장님이 세종시에서 시킬 사람이 없나 봐. 나밖에 없나 봐. 편지까지 써가지고 선물까지 더해서 보내더라고. 먹을만했어요. 저번에는 그 두 명이 없었으니까 두 명 짧게 뭐 어땠는지 뭐. 아, 꽃씨 작곡은 이전에도 먹어본 적이 있었고 역시 이번에도 또 작곡이 떨어지는 순간에 딱 와가지고 지금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사장님 그때 전화했을 때 내가 이 자리 없어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아 그때 사장님 우리 너무 고맙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쨌든 연결을 DK가 시켜준 거니까. 맞아. 네. 네가 물고 왔어. 너한테 떨어지는 건 없다. 아 근데 그거는 진짜 우연찮게 사장님이 먼저 내가 연락 먼저 한 것도 아니었고 사장님 먼저 연락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복 받은 거죠. 사장님 덕분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꽃춘. 네. 미안. 이치님은 뭐야 꽃씨 잡곡 어땠어요? 아 좋았어요. 나 근데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나 뭐. 밥이 찰져진다고 형수님이 얘기했어. 그말 듣고 혼자서 맞아 이러면서 맞아. 신기하게 그러더라. 많이 들어가지도 그걸. 않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진짜 맛있어. 네. 자 다음은 요즘 뭐 듣나 시간입니다. 한 주간 들었던 에피소드나 최근 눈에 띄었던 팟캐스트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항상 먼저 하는 아브락입니다. 고유명수. 고유아브락. 고유아브락. 고자브락. 고유브락. 아, 고자브락. 고자브락. 자, 고자브락. 높은 자리. 아씨, 이거 태두가 한 거야. 고자 뭐. 높은 자리. 아, 나는 진짜 그런 드립인 줄 알았어. 나는 원래 그런 드립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야간 요즘에 서부간선 아니라고? 요즘에 서부간선을 여행하는 키치하이커라는 방송을 즐겨 듣고 있는데요. 무슨 팟캐가 이렇게 제목이 길어? 아 너무 길어. 자 다시 서부간선을 여행하는 키치하이커를 듣고 있습니다. 말랑하고 신나는 음악 좋아하는 인생은 랜덤이다 라고 외치는 그 문웅님하고요. 딱딱하고 음탕한 음악 좋아하고 녹음한 거 맨날 날려먹는 편집노의 무명님이 진행하는 방송인데 아 저기 문흥님은 여자분이시고요. 무명님은 맨날 우는 곰입니다. 곰. 아닌데 되게 잘생겼다는 얘기 있던데. 안 찔릴까 저러고. 목소리도 되게 곰스럽고 하여튼 곰 생긴 것도 곰일 것 같아. 제가 오래 살 것 같아. 바토님 닮았대요? 아 그래 파토님이 네. 아 맞아. 뭐 하여튼 컨셉은요 하이피델리티나 뮤직 유고 우라카이 좀 한 것 같기도 한데 아닌데 그 오마주라고 하면 좋을 텐데 왜 우라카이라고 할까? 그거는 우라카이 그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라카이야. 네 진짜 표준말 우라카이 맞아? 어, 표준말 우라카이야. 저 주제 정해놓고 그 자기가 가지고 온 음악 틀어두고 그 위에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형식인데 저는 그 우라카이보다 사실은 여행 스케치 음악 듣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여행 스케치 알아요? 네. 그 저기 별이 진단에 하고 어? 산다는 것도 여행 산다는 건 어 그렇죠. 좋겠지요. 그게 원래 선후배들이 친구들끼리 만든 팀이잖아요. 그때 초창기에서는 그때 여행 다니면서 현장에서 음악 녹음하고 했는데 지금 난리 났어 이치는. 이치 왜 이렇게 빵 터졌나? 나 이거 너무 그리웠어. 되게 대도 않는 드립치는 거. 아, 눈물 난다. 어 진짜 이치 온다. 야, 눈물 닦으라고. 좋아서 오는 거야. 눈물이 나네. 그때 별이 진다는 음악 들으면은 개구리 소리 들리고 풀벌레 소리 들리고 하거든요. 이 방송 들으면 딱 진짜 풀벌레 소리 들리고 개구리 소리 들리고. 지금은 추워서 그 풀벌레 다 얼어 죽었을걸요? 봐봐요 이런 거 죽이는 거 취미가 있어요. 아마 지난 방송 다 죽여. 지난 방송 들으니까 데릴로 죽이고 봐봐 어딜 뚫어? 풀벌레만 추운 게 아니고 지금 문흥님도 추워가지고 차 속으로 들어갔던데 하여튼 우명님, 문흥님 이 두 분 동갑이라고 하고요. 음악에 얽힌 뭐 개인적인 이야기들 하는데 여기 되게 정감이 갑니다. 그 저도 그 나이 때라서 그때 뭐 정치도 느껴지고 저 친구들은 저렇게 살았네 하는 그런 호기심도 생기고 이게 하이피델리티처럼 막 개드립이나 막드립으로 막 웃기는 것도 아니고요. 뮤직 육구처럼 음악계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이야기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거보다는 음악은 그거 아닙니까? 정보보다는 감성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컨셉이 그 감성에 딱 음악에 감성을 딱 묻혀서 같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것처럼 방송을 해요. 그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차별되는 게 하이피델리티나 뮤직육구하고 다른 게 여행 스케치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녹음을 떠요. 뭐 을왕리도 가고 편의점도 가고 휴게소도 가고 호수공원도 가고 동굴도 가더만요. 동굴은 두 번 갔죠. 모르겠어요. 뭐 제가 어떻게 알아요. 네. 동굴은 두 번 갔어요. 네. 모르는구나. 모르겠어요. 현장감도 있고요. 뭐 폭죽 소리도 들리고 뭐 비행기도 지나가고 새도 뭐 새가 어떻게 울었지? 아, 나 이거 했어. 벌레 소리도 들리고. 뭐 어떻게 알아? 나 그 새 봤어 나도. 봤구나. 우리 동네도 있어. 아, 이 진짜 난 이거 소리 들어온 거 중에 제일 웃겼던 게 캠핑식으로 뭐 어디 갔었는데 옆 텐트 아저씨가 나무 젓가락 있어요. 그래서 봤어. 아저씨들 막 욕하고 막 취해서 고상방하는 소리도 들리고 막 하여튼 재밌어요. 거기 막 수다도 떨어지고 막 저녁에 맥주 한잔 하고 이렇게 늦게 퇴근할 때 이렇게 귀에 꽂고 있으면 되게 정감 가는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이 방송 재밌게 듣는 게 그 무명님 곰돌이가 무능님 우리 여성분한테 맨날 터지거든요. 얻어 터지고. 그게 재밌어요. 근데 당할 만도 합니다. 그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고 맨날 녹음한 거 날리고 녹음 버튼 안 누르고 아니 엔지니어 저도 같은 엔지니어로서 그런 사고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고 사고를 얼마나 치는지 방송 두 번마다 한 번씩 날려먹는데 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무명님이 듣고 계시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안경 태 바뀐 거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 사실 안경 꼈는지 안 꼈는지도 몰라요. 뭘 남자가 아니 나는 잘 알겠던데. 그래? 역시. 그래? 태도 안경 낀 거 알았어? 알았죠. 진짜? 태 바뀐 거 알았어? 근데 왜 안경 바꿨다고 얘기 안 했어? 하기 싫었어. 그래? 저런 재력을 인정하기 싫었어. 재력? 저는 저런 재력이 질투가 나. IMBU. 이거 싼 거야. 형춘이는 저 안경 성애자로. 맞아. 그리고 그 방송에서서는 막 보이스웨더 쓰고. 맞아. 돈도 많이. 막 그러고 하는데. 그 돈 주고 하는 거예요? 있어요 그거. 되게. 진짜? 딴 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끊고 넘어가고. 그래요? 나를 막 구분하고 신문에서 황상민 교수님 목소리를 내게 만들고 막. 그리고 또 요거는 진짜 그 무명님이 아시고 고쳐야 되는 줘야 되는 게 있는데 5부 1화가 이상해요. 모르죠? 네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상한데요? 저희 저기... 방송 처음 들어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아 모르시는구나. 5-1화가 어떻게 이상한데 연락 되시는 분이라면 꼭 네. 아이튠즈에서는 5-1부가 5-2화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5-2부는 5-1부가 돼야 5-2부는 없어요, 리스트가. 어, 아이튠즈에서? 아이튠즈에서는 없어요. 그리고 팟빵에는 5-2부는 다운로드가 되는데 5-1부는 다운로드가 안 돼. 너 섹스지? 너? 아니요. 너 공개방에서 그런 일은 섹스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 지금? 아, 왜 팟캐스트에는 안 올라오냐? 아, 듣다 보니까 연락 답답해가지고. 뭐, 하여튼 이거는 무명님이 방송 들으신다면 그거 한번 고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한번 연락해보겠습니다. 오, 연락처 알아? 아, 거기 메일이 써있어요. 어, 진짜? 방송에 메일이 써있어요. 메일이 어떻게 되는데? 그 메일이 키치하이커즈 골뱅이 예, gmail.com 그랬던 야, 것 같은데. 별걸 다 아네. 아, 별걸 다 기억하는. 새소리가 어떻게 됐다고? 아이고. 그 키치하이커와 함께 서부관상 한번 타보시기 추천드립니다. 그나저나 이분들 겨울에는 어떡하려나 싶습니다. 맨날 바깥에서 하는데 더 추워지기 전에 금강에 한번 보러 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요즘에 이 방송 정말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이거 여자가 비호감이에요. 비호감이라고? 네, 여자가 비호감이에요. 아, 그래요? 목소리가 별로야. 남자, 들어봤어요? 남자가 네, 들어봤어요. 남자 목소리가 곰 같고 막. 아, 남자 목소리 괜찮던데? 진짜? 응, 저도 들어봤어요. 남자 괜찮... 맨날 질질 짜고. 남자였어요? 응. 아, 인간인지 몰랐구나. 아, 인간이 아닐 수도 있어. 아, 여기 계시는 분 다 들어봤어요? 예, 네, 들어봤어요. 어, 그래. 그렇게 들어본 사람이 바로. 그렇게 들어본 사람이 많지? 오늘 소개했는데. 아, 신기하네. 나는 서부간선 히치하이커 너무 좋은 게 이 방송 잘 때 틀어놓고 자거든요. 잠이 숙면. 숙면이에요. 노잼이란 얘기네. 아, 나 그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목소리가 졸린 목소리라고. 아, 평소에? 그런가. 누가? 곰돌이가? 아니,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다 전화 통화할 때 특히. 되게 졸린 목소리라고. 근데 네가 졸린 목소리가 하고 이 방송하고 무슨 상관인데? 외가리가 알 거예요. 어쨌든 매우 훌륭한 방송인 것 같긴 하더라고. 파트 땅보다 순위도 높아요. 보이스웨어 덕분이야. 보이스웨어. 아, 보이스웨어 덕분. 아, 그럼 저희도 보이스웨어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춘이 욕하는 거 막. 테드 새끼. 어, 좋아. 어, 좋아. 삼시세끼 먹자고요. 좋다고 네. 하니까 편집할 수도 꼬시 작곡으로 삼시세끼 먹어야지. 아, 그렇지. 그렇죠. 자, 다음 경추님 요즘 뭐 듣습니까? 네, 역시 아브라삭스면 엄청 깁니다. 길어, 길어. 아, 길어요? 역시 공무원. 거기만 긴 게 네. 아니야. 어, 진짜? 짧았다면서. 미토콘드리아인가? 아닌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공무원 좋아합니다. 네. 아하. 여기 가로 열고 아브라삭스 조루는 싫어요. 길게 쳐야지. 어? 아, 이런 거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 아 길게 진짜. 쳐야지. 뭘 쳐? 뭘 쳐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아, 백자내외로. 백자내외로. 아, 나 모르겠는데 뭘 아, 치지? 그래? 어, 너 잘하는 거. 아니 테드가 잘하는 거. 테드가 왜 갑자기 가만히 나를 보고? 길고 짧게 치는. 테드가 뭔데? 그때 몇 부였더라? 우리 몇 2부였나? 3부였나? 자기도 뭐 볼 거 다 보고 칠 거 다 친다 그랬어. 난 그 얘기한 거야. 제 길게 친대. 아, 최태민처럼? 최태민이 뭐 발기. 최태민은 안 되잖아요. 발기 훌륭. 어, 라스. 그러니까 저는 잘 돼요. 라스푸틴 네. 길게 안 돼도, 치지. 발기 안 돼도 사정은 돼요. 진짜요? 그치 그러니까 어. 몽정을 이렇게 하지. 아 그런가? 몽정으로 생긴 거야? 궁금하지만 길게 가지 말자. 네. 자 다음 분 할까요? 요즘에는 팟캐스트에서 내내 순실이 누나와 그네 누나의 그 플라스틱 플락토닉 탱가러버를 맨날 좀 식상하기도 해요. 그래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뭘 들어봤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지금 한번 볼게요. 팟캐스트 뭐 듣고 있나 보니까 일단 슈퍼에스타 K 박세롬님이 우리 성녀님이 돌아오셨죠. 샘렐루야. 네. 성녀님 찬양. 시대. 성녀님 찬양. 성녀님 찬양합시다. 이제 아, 대통령부터 무당을 성빈이 다들 이렇게입니다. 샘렐루야. 이제 산티아고는 진정한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재밌게 들었던 거지 과학과 사람들 항상 재밌게 듣고요. 파토님 이야기 참 재밌어요. 파토님 지금 바깥에서 네. 계셔. 네, 지금 칼세이건 그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끄러 죽겠어. 뭐 맨날 노래 들리고 막 큰일 했어요.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마물극장 이제 재개했죠. 네, 그래서 이제 마사오님과 물뚝심선님이 재현을. 요즘에 뭐 그랜토리노 이런 거 이제 방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슈 대품번. 네. 4회까지 호빠 레지 SM 주고요. 검찰 뭐 이런 거네요. 재미는 없어요? 별론 것 같아. 그거들 많이 가거든요. 뭐 전 그냥 들으면 하던데 미노루가 말을 잘하니까. 레지 SM을 좋아하니까. 아니 나는 거기 나오는 품번을 보진 않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다볼거다 본다면. 아니 치고 다 치고. 요 바빠서 못 봐요. 보지는 못하는데 엑셀로 정리한다는 얘기가. 그걸 넘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넘기질 않아. 그 시트별로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1, 2, 3, 4 해가지고 막 민호로한테 대본 찍어서 보내라 할게. 그리고 아 요즘에 되게 재밌게 들었던 게 이제 이용 기자가 독립해서 하는 필수 교양. 몰랐는데 아시나요? 재밌지. 필수 교양 이용 기자 좋은데. 필수 교양에서 저기 나왔던 우리 프로 시군 환타님의 이야기. 환타님 편 재밌었어. 예. 그 최근에 이제 저 물뚝심 손님도 이제 나와가지고 자기 이야기하고 추천드립니다. 재밌겠다. 네, 민경춘이었습니다. 네. 물뚝심 손님이 경과가 좋은가 봐요. 네, 방송 다행이죠. 계속 하시는 거 보니까. 다행입니다. 네, 테드입니다. 그 제가 요즘 들었던 거는 몇 개가 있었는데 뭘 소개할까 하다가 지금 시국에 맞춰서 오늘 그 파트당 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올라갔는데요.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이 시국에 필요한 주제로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그 주제를 비껴가서 그 199화 A 편에서 집회 및 시위 초보를 위한 가이드를 주제로 방송을 했습니다. 네. 진짜. 네. 지난주 토요일 날 광화문 인근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생각보다 많이 모여가지고 그 대통령 하야 촛구 집회에 참석하고 그 현상을 보고 본인들도 참석을 했고 이번 건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저희가 그 11월 4일 금요일 날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내일도 아마 그 집회가 있죠. 그래서 새로운 참가자들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해서 그 관련 가이딩을 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집회 시위에 참가했던 환타홍하고 예, 이정열 진짜? 법조인이 참석해서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명열 법조인은 그 예전에 창원지법에서 네. 근무하셨던 이명박 때 가까새끼 짬뽕 뭐 이런 거 그리고 대통령 18대 그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도 선관위에다가 재검표를 요구하면서 징계를 받기도 했고 굉장히 정의로운 분이죠. 그 전에는 아마 그 국내에서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그거를 판정을 해주신 판사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집회에 나오는데 두려움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문지방 넘는 게 제일 큰 용기가 필요한 거고 물론 그 물론 처벌이라든가 이런 게 솔직히 예전보다 달라진 거는 있어요. 근데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권하기는 하겠는데 솔직히 이번 방송에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저는 그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예. 좀 겁을 키운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집회를 나오시면 전면에서 전투적으로 그걸 액션을 하지 않는 이상 잡혀가거나 구금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벌금을 맞게 되는 일도 액션을 하지 않으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냥 저희 방송은 토요일이 지나서 아마 업로드 되겠지만 그 다음 주에 있는 11월 12일에 참석하시고 싶으시다면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뜻하게 입으세요. 날씨가 많이 밖에서 오래 걸어야 되고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체력도 많이 소모되고 핫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 방송 들으면서 그게 정말 좋더라고. 옷을 좀 따뜻하게 네. 입고 와라. 그러면 그다음에 음식은 어떻게 먹고 오는 게 좋다. 이런 것들.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그냥 정말 그냥 어디 야외 가듯이 한번 왔다 간다고 생각해서 왔다가 그 추위하고 배고픔이 네. 정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고로고로한 상식들을 알려준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다음 이치님 요즘 뭐 들었습니까? 서부간선을 여행하는 기차 요새 그냥 맨날 듣던 것만 듣고 사실 파트당을 그만해야지 하고서 제일 신났던 게 이거 소개 안 해도 되는 거. 나 이게 되게 부담스러웠었거든. 그래서 도망갔던 거였어? 아니 쟤 때문에 그지? 아 저 곰돌이잖아. 요새 재밌게 듣는 거는 한동안 안 들었다가 요새 재밌게 듣는 거는 와이파이 초안지를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초안지? 응. 그 뭐야? 그 KBS 라디오에서 방송이 되는 건데 성우들이 이제 초안지 내용으로 한 15분 정도 분량으로 매일매일 녹음을 해가지고 음성 드라마, 올리는 거야.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야. 라디오 드라마. 네. 어렸을 때 이상하게 집에 뭐 손자병법이랑 그 뭐지 삼국지랑은 있었는데 초안지는 집에 없었거든. 그래서 그거를 한 번도 제대로 나는 내용을 이렇게 파악해 본 적이 없단 말이야. 읽어본 적이 없어서. 초안지가 한우 유방 나오. 맞아. 왠지 아까 소개할 때 뭐 소설 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얘기를 한 거하고도 비슷하게 거기에서도 보면은 어떤 작은 사건 하나가 커져가지고 전쟁이 된다거나 늘 있는 그런 흐름들 있잖아. 내가 그 안에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왠지 어느 한쪽을 혼자 응원하면서 빠져서 열심히 듣고 있는데 몰입도도 좀 있는 거예요. 내 하루에 15분씩밖에 안 되니까 아 매일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15분씩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뭐 매일 듣기에는 좀 그렇고 한 달 정도 모아놨다가 그거를 한꺼번에 들으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보듯이 영화 보듯이 하지만 조금 간간이 유치하다는 점 각색을 상당히 유치하게 하셨다는 점 아무래도 공주급파 방송이다 보니까 좀 그게 떨어지겠죠. 주인공이 좋다야 유방 유방 아저씨 좋아. 나 유륜이 좋지. 응. 이 나와요? 한국에 나오는데? 난 유비가 좋아. 전승 부대찌개 먹으러 갈까? 좋다 부대찌개. 이거 3M 접착제로 그냥 입을 그냥. 뭐 어디 어디다 뿌리려고 러브젤로 달라고? 입에다가. 아 미치겠다. 러브젤을 입에다 뿌려? 그래도 오늘 테드 얼굴은 안 빨개지네. 언제는 빨개졌나요? 자, DK1. 예, 저는 요새 프로듀서리라는 팟캐스트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방송은 방송국 PD분들이 전하는 방송국과 아이돌 이야기고요. 초반에 도쿄와 음악이 나와서 흥분하며 듣고 있습니다. 이치 뭔지 몰라. 나도 몰라요. 이시네. 몰라. 대소리가 그거면서. 도쿄아시 뭔지 알려줘? 아, 뭔진 알아. 왜냐면 그거 그 뭐지 아브나인 이용구에서 맨날 얘기했잖아. 아, 그랬었어요? 이 방송은 연애 방송 프로그램이나 기타에 관련된 그 팟캐스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방송국 안에서 일하는 분들, PD분들이 하는 방송이라 가지고 그분들의 시선은 아이돌과 방송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런 걸 좀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런 방송이라서 추천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지금 그 저희 녹음 중에 그 에이브가 자꾸 기침을 하는데 미안해요. 감기가 걸려 있다고 하니까 조금 이런... 양해 부탁드릴게요. 두 달째 감기. 감기 네. 맞죠? 감기 딴 거 아니죠? 감기 두 매독이나 달째. 이런 거 아니죠? 아 그럼 좀 쉬, 뛰지 되는데. 말고 쉬어. 그러니까 안 뛰면 더 아파. 적어도 사람은 태어났으면 하루에 12km는 뛰어주고 8km는 걸어줘야지. 나 이거 차고 다니는데 하루에 6,000보 걷기도 힘들어. 네, 요즘 모드나 시간이었습니다. 네. 왜? 둘이 뭐니 뭐로 하면서도 제가 한마디 하면 다 말 잘 들어. 고분고분해. 네. 때릴 거다. 다음 코너는 아브락사스의 팝포드 차트 시간입니다. 팟제이 아브락 차트입니다. 춥네요. 아무리 추워도 아래 위로 바쁘게 움직이는 데가 있죠. 경춘하여 껌너라. 탁탁탁. 팝보드 차트입니다. 10월 2주차부터 11월 1주차까지 4주 동안 뜨겁게 움직였던 용두질 이 차트 순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튠즈 차트입니다. 다양성이 매력이던 아이튠즈가 폭탄을 맞았네요. 유로엄마가 이 동네에도 입김을 넣었나 봅니다. 자기 이야기 좀 많이 하라고 말이죠. 아까 코미디는 저 아래로 깔리거나 완전히 사라졌고요. 시사 정치 파케가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뉴스 공장, 뉴스룸과 전국구가 초강세네요. 다음은 팟빵 차트입니다. 안 그래도 정치 팟계 일색이던 팟빵 차트가 완전히 굳어져 버렸습니다. 직문직설까지도 10위권 아래로 내려간 조짐을 보이네요. 그의 답답한 시사를 재밌게 풀어주는 청정구역과 백반토론의 비상이 눈을 끕니다. 마지막으로 팟보드 차트입니다. 집계 마지막 주차인 11월 1주차 상위권 순위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10위는 뉴스타파입니다. 너무 늦게 올라온 감이 없잖아 있네요. 9위는 새가 날아든다. 8위는 정봉주의 품격 시대가 차지했습니다. 이것도 데일리죠? 으아, 무서운 파괴 하나가 또 질주합니다. 7위는 지대놀리아시네요? 지존이었던 지대놀리아시 어쩌다 여기까지 왔죠? 저쪽 동네 손해배상 청구해야겠네요. 6위는 김영민 브리핑, 5위는 김어준의 파파이스, 공동 3위는 EJ와 뉴스룸이 차지했네요. 그리고 2위는 전국구가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죠? 낙곰수 부활인가요? 악마기자 주진우도 여기저기 드나들고 있고 한자리 있진 않지만 딱 그때 분위기가 듭니다. 이리야 뭐 볼 것 있냐요? 이리야 뭐 볼 것 있나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지. 데일리 방송이라 따라가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1.5배로 치는데도 부족해요. 2배속으로 가야겠습니다. 경춘아 2배속으로 쳐라! 지난달 상위권 팟캐스트에서 주제로 가장 많이 다뤄졌던 키워드는 두 개네요. 유라 엄마, 태민 딸, 시오 이모, 무당, 얼마 전에 할머니 된 독일 갔다 와서 출두하고 체포당한 그 언니와 퇴근해였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게시되는 팟보드 차트는 딴지일보 클럽 팟캐스트는당 게시판에 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팟제의 아브락 차트였습니다. 여러분 질판하세요. 1부 끝! Whistle, baby, whistle, baby, let me know. Boy, I'ma show you how to do it, and we start real slow. You just put your lips together and you come real close. Can you blow my whistle, baby, whistle, baby? Here we go.